너도 이제 꼰대 다 됐어. 자격 없어 그냥 하던 거나 잘해. 그래 떠난 영웅 이거 봐. 줄 수 없는 건 단팥빵과 수거 짠말 뿐이다. 밤 부른 바로 날라 밝게 날 불러줘. Don't leave.